4월 13일 수요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 주님의 군사로 서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니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 쓰러뜨렸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또한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한 뼈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골짜기에 즐비한 마른 뼈들과 같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참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영적 회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자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소망 없는 무덤에 있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사로 일어나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묵상 에세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몇 년 전 존 브라운 대학 예배에 첩인 강사로 갔을 때 앞자리에서 유독 열심히 듣는 중년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예배 후 그 부부는 나를 찾아와 이곳에 온 연유를 말했다. 이곳 학생이었던 딸이 언젠가부터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거역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고수 문화에 젖어 머리카락을 모호크족 스타일로 자르고 검정 옷만 입고 사탄의 음악만 들었다. 딸은 늘 공격적이었고 특히 교회 얘기에는 빈정거리기 일쑤였다. 그런데 지난번 예배 때 딸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예배 후 그동안 부모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주님 때문에 변화되겠다고 약속하는 사랑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딸은 다음 주말 집으로 찾아와 부모와 화해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감동적인 편지는 그날로 우체통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튿날 딸이 대형 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모는 딸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무위로 돌아갔다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런데 장례식 이틀 후 딸의 아름다운 편지가 도착했다. 이 편지가 부부의 깊은 상실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뉴욕 양키스의 감독을 지낸 요기 베라는 이런 말을 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다. 심지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신실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토니 캠폴로의 회복. 한절 묵상.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그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실 성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부활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메마른 뼈와 같은 제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소망을 잃어가는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제약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